고개를 돌리면 눈이 마주치는 나. 다시 한 번 또 많이 널 쳐다보는 걸. 그 미소는 좀 너무한 것 같아. 애태우도 여유가 넘쳐 숨이 막혀 배려 없는 눈웃음에 아마 그게 매력인걸 아는 듯해. Yeah yeah yeah. 라라 라라 너의 두 눈이 내게 속삭이는 거. 라라 라라 다가오라는 것 같아. 첫마디라면 좋을까. 고민에 쌓여 멈칫한 그 순간 네가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가. 단호한 뒷모습은 보란 듯이 멀어져도 느린 발걸음은 오란 듯이 애매모호. Girl just tell me what you like.